로마 교회는 로마의 대대적인 핍박으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많은 이방인들이 이 교회 공동체에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혈통적, 민족적 비경으로 야기된 문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제 본문을 통해서 먼저 믿음이 강한 자들이 연약한 자를 배려하고 포용하여 서로 하나가 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렇게 하나가 된 공동체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구원받음에 있어서 전혀 차이가 없음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자 우리를 받으셨다 했습니다. 여기서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영접하다, 함께 교제를 나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죄인과 함께 교제한다, 죄인을 영접해 주셨다. 이처럼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을 서로 간에 영접하고 서로 간에 친교를 가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8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유대인 성도들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또 이방인 성도들을 어떻게 받으셨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율법의 추종자가 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리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느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흔히 우리가 추종자 하면 어떤 것을 신봉하여 쫓아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할례의 추종자 하면 예수님께서 할례라고 하는 것을 신봉하여 쫓아가는 사람이 된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할례를 신봉하고 쫓아가시진 않았습니다. 원문을 자세히 다시 살펴보니까 여기서 할례라는 단어는 할례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추종자라는 단어도 섬기는 자, 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의 추종자라고 하는 말은 할례 받은 자를 섬기는 자, 할례 받은 자의 종 이런 뜻입니다. 다른 번역본인 공동번역이나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을 할례를 받은 사람의 종, 할례를 받은 유대인의 종으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8절에 예수님은 할례받은 유대인이 종이 되셨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주로 유대 땅에 계시면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전도 사역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과 세우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종으로 섬기셨다, 복음을 전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선지자들과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해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그리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오셨고 유대인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셨다 그런 뜻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받아주셨다, 영접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조상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그 후손인 유대인을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이 유대인에게 있어서의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받아주심은 그 긍휼하심에 의해서입니다. 9절 상반절에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합니다. 그들은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긍휼하심이 무슨 뜻입니까? 소망 없는, 소망 없이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친절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긍휼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라고 요구하거나 그를 긍휼 받을 만한 자격을 사실은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친절을 베풀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긍휼입니다. 그래서 긍휼이라고 하는 말에는 일방성, 무조건성을 담고 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조상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적이 없습니다.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그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여러분,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일들이 종종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을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 중간중간에 보면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예를 들어 사마리아 여인이라든지 로마 백부장이라든지 그라사인 광인이라든지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그런 이방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도 요구할 만한 권리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이방인을 받아주심의 근거는 바로 긍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유대인과 이방인을 받아주심의 근거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약속과 긍휼입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당신의 진실함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어기실 수 없는 신실한 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방인을 받아주셨습니다. 아무런 구원의 자격이 없는 이방인이지만 주님께서 무한한 사랑으로 긍휼하심으로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하심이 이방인들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약속으로 구원을 받았던,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받았던 모두 동일하게 주님께 받은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있어서, 그 두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떤 공로도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차등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께 받아들여진 것에 있어서 자신들이 내세울 만한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차이를 가져올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다라고 하면 그러한 내세울 만한 근거에 있어서 그들은 똑같은 자로 대접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런 차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신 것처럼 서로를 용납하고 수용하라. 이것이 오늘 주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사도 바울이 구약의 네 곳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있어서 아무런 차별이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열방을 향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것에 있어서 유대인이 따로 있고 이방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도 주님께서 차별 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를 영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형제들을, 다른 자매들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지극히 모순적인 행동이 될 것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다른 형제들을 아무 조건 없이 우리는 수용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누군가와 계속해서 다툼하고 갈등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셨기에 우리도 서로 용납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에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가 서로 받아주고 용납함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이 한 해가 마무리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다툼 가운데 있는 형제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근거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 되어 연합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로마 교회 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갈등 상황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민족적인 배경을 통해서 서로가 대립하고 갈등하는 걸 통해서 교회가 분열하고 아픔을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근거에서 서로가 용납하고 서로를 수용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우리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형제를 향하여, 자매를 향하여 더 이상 거리낌이나 미움의 감정이 남지 않도록 올 한 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모든 감정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